닥터 스테판 63회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예. 6.25의 지금에서 코리아 반도의 군사적 긴장이 다시 고조되고 있습니다. 전반 정세 진단 부탁드립니다. 예. 아, 그 전에 그 댓글들을 보고 그러니까 예. 우리 진행이 좀 너무 건조하거나 뭐 밋밋하게 느끼는 분들이 있는 것 같아요. 아, 네. 예. 예, 사실 일반적으로 다른 팟캐스트들을 좀 보면 뭐 재미난 얘기도 많이 하고 초반에 특히 인사하면서 그리고 그렇죠. 좀 활달하게 얘기하는 게 많아요. 예. 아, 그리고 욕도 많이 하고 낙곰수의 영향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것을 전형으로 하다 보니까 우리 시계 팟캐스트를 보면 너무 재미가 없거나 많이 점잖아 보이는 뭐 그런 느낌을 가질 수 있는데 우리는 이렇습니다. 일단은 어쨌든 팟캐스트든 뭐든 내용이 초점이기 때문에 내용을 전달하는 데 역점을 두고 있고요. 그리고 사실 뭐 서론이다 뭐 이런저런 방담이라든지 이 잡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못하는 건 아닌데 역시 그런 사설보다는 예, 본론이 중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요. 그 다음에 욕은 평소에도 잘 안 합니다. 욕을 해야 팟캐스트인가 그건 아니잖아요. 예. 네. 평소에도 안 하는데 예, 팟캐스트에서 하겠습니까? 팟캐스트니까 욕을 해야 된다 이건 정말 아니지 않습니까? 그래서 뭐 그러다 보니까 좀 밋밋해 보이고 재미없어 보이고 그럴 수 있는데 우리가 어떤 재미보다는 현정세를 분석하고 진보개혁 세력들이 나아갈 방향을 짚는 데 초점을 두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예. 네. 그리고 초반에는 준비를 더 많이 해서 원칙적으로 내용을 가지고 때로는 읽으면서 했어요, 많이. 그런데 이제 갈수록 익숙해지고 보다 자연스럽게 하기 위해서 그런 원고라든지 내용이 없이도 하고 그러거든요. 다만 네. 역시 또 이 북이든 남이든 어떤 새로운 소식을 전할 때 원문에 충실하게 전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좀 답답하고 재미없어 보일지 몰라도 그 경우는 읽어야죠. 예. 네. 우리는 연설의 원칙은 읽는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준비해서 읽는다. 물론 임기응변 못하는 사람도 아니고 때로는 임기응변도 해야죠. 그러나 그렇게 철저하게 준비해서 그 준비된 내용을 전달하는데 원칙이 있고 기본이 있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서 널리 이해해 주셨으면 합니다. 예. 네. 사실 반칙은 제가 많이 하죠. 지금 같은 경우도 우리 사회자는 바로 시작하자고 한 건데 물론 그 사회자가 바로 시작하는 그 질문 하기 전에 이 얘기 할 수 있지만 이렇게 변칙을 좀 써서 좀 변화를 준 거죠. 예기치 않게. 그런데 이 중에도 좀 원칙에 충실하면서도 때로 변화를 주려고 애쓰는 사람도 있다. 예, 이 점도 알아주셨으면 합니다. 자, 그러면 예, 사회자가 준 질문대로 답을 하면요. 뭐 팟캐스트 요즘 자주 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큰 정세 변화가 있을 리가 없기 때문에 기본적인 정세 분석에서 달라진 것은 없습니다. 항쟁 정세 속에 전쟁 정세가 있는 상반기에서 3월 이후부터는 항쟁 정세와 전쟁 정세가 같이 맞물려가는 정확하게 보면 2월 말부터라고 할 수 있죠. 키리졸브 독수리 합동 군사연습 나중에 4월 달에 맥스 썬더 훈련도 있었습니다만 그리고 다행스럽게도 항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전쟁 가능성이 낮아지는 정세의 특징이 있습니다. 이것을 제가 모래시계에 비유를 했는데요. 아래 볼록한 부분이 항쟁 가능성이고 가운데 오목한 부분이 혁명 가능성, 위에 볼록한 부분이 전쟁 가능성. 그 전쟁 가능성에서 즉 그 윗부분의 모래가 아랫부분으로 항쟁 가능성 쪽으로 옮겨지면 즉 항쟁 가능성이 높아지면 전쟁 가능성이 줄어드는 예. 마치 제로섬 게임처럼 요 비유는 괜찮았던 것 같아요. 쉽게 네. 현장세를 이해하는 데서. 네. 예, 그리고 지난해 말과 올해 초에 구체적으로 이제 12월 말에 총궐기, 철도 파업을 계기로 뭐 10만 총궐기. 그리고 1월, 2월 민주노총 전 지도부가 민주노총의 현 지도부와 함께 전국의 주요 사업장을 돌면서 조직했죠. 2월 말에 제1차 국민 파업이죠. 10만. 12월 말도 10만, 2월 말도 10만. 이 적은 숫자가 아닙니다. 엄동설원에. 네. 그러한 그 흐름 속에서 3, 4월을 거쳐서 5, 6월에 제2차 국민 파업 하겠다라고 민주노총이 대의원대에서 결의했고 그래서 제2의 6월 항쟁 가능성을 점쳤습니다. 사실 희망이죠. 가능성으로만 존재하는데 그 가능성을 현실성으로 바꾸기 위한 조직사업, 실천사업을 추동하는 의미에서 제2의 6월 항쟁을 많이 강조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오늘 6월 28일이죠. 6월 말입니다. 6월 23일부터 총궐기 주간이 시작돼서 6월 28일 오늘 민생대회라는 이름으로 국민파업은 아니고요. 민생대회라는 이름으로 주요 노조들이 집중해서 힘찬 투쟁을 벌입니다. 오늘 과연 어떻게 전개될지 그 양상에 따라서 7월 형국이 달라지겠죠. 예. 현재는 7월 22일 동맹파업을 잡아놓고 있는 상황이고요. 정말 민주노총 노동계가 총파업으로 나아가는 과정이 만만치 않다라는 것을 실감케 하는데요. 어쨌든 매년 있는 임단투 시기에 민주노총의 주요 산별과 또 진보 개혁 세력들이 합세해서 총궐기, 동맹파업 한마디로 말하면 대투쟁이 전개되는 시기입니다. 네. 과연 이 시기가 노동자 민중의 대투쟁으로 끝날지 노동자 민중의 항쟁으로까지 승화 발전시킬지는 두고 봐야 되겠습니다만은 현재까지의 추세로 봤을 때 만만치 않다. 그것을 솔직히 자인할 필요가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좋은 시기를 놓치거나 또 시기가 늦춰지고 있는 상황의 원인을 정확히 진단해야 그 이후에 해결도 가능하기 때문이죠. 네. 그 점에 대해서는 오늘 진행하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리고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이 있어요. 그리고 6월 25일 전으로 해서 북이 오랫동안 준비했던 그런 글들을 발표하고 특히 김정은 최고 사령관은 잠수함에 승선하면서 그 훈련을 지도한 이래 6월 26일에는 새로운 최첨단의 전술 유도탄 발사 시험을 지도합니다. 네. 이게 최근에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북은 북 스스로는 북침이라고 믿는 코리아전 그 기념일에 이러한 정치선전, 정치사업과 함께 실제로 위력적인 군사훈련을 벌인 거죠. 네. 그러면서 역시 미국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2012년 12월부터 시작된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의 흐름 속에서 여전히 군사적 긴장이 높은 수준으로 고조되어 있고 그 절정으로 육박해 나아가고 있는 가령 판문점 대표부도 중요한 그 상보라든지 또 기자들과의 문답이 있었는데 문답에서 박두한 최후의 반미 대결전 이런 표현이 절정 부분에 나옵니다. 예. 이런 표현 하나하나가 심상치 않죠. 잠수함이라든지 전술 유도탄이라든지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지금의 북이 과거의 북과 다르다. 코리아전 당시에 총 뭐 수류탄 T-34 탱크 정도 있었던 시기하고는 전혀 다르다라는 것을 미국에 확실히 메시지로 보내면서 제5차 북미 반미 대결전의 절정으로 결정적인 순간으로 나아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예. 네. 예, 방금 언급하셨는데 북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잠수함 부대 지도에 이어 전술 유도탄 시험 발사를 지도했습니다. 이례적으로 여러 사진들이 노동신문, 조선중앙통신을 통해 공개됐습니다. 27일 조선중앙통신은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최첨단 수준에서 새로 개발한 초정밀화된 전술유도탄 시험 발사를 지도했다고 보도했습니다. 보도는 온 나라가 강성국가의 지평을 향하여 새로운 조선속도로 폭풍쳐 달리고 있는 격동의 시기에 우리의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군수공업부문 노동계급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동지의 직접적인 발기와 세심한 지도 속에 짧은 기간 안에 초정밀화된 우리식의 위력한 전술유도 무기체계를 개발하고 드디어 시험 발사를 진행하는 뜻깊은 시각을 맞이했다고 밝혔습니다. 또 초정밀화된 전술유도 무기는 무장장비의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를 실현할 때 대한 당의 방침 관철에서 우리의 국방과학자들과 군수공업 노동계급이 이룩한 또 하나의 자랑찬 성과라고 전했습니다. 예,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 예. 예, 이 표현들이 중요하죠. 이어 이번 시험 발사를 통해서 우리 인민군대는 자기 손에 틀어지고 있는 단거리 및 중장거리 유도무기를 비롯한 모든 타격수단들을 세계적 수준에서 초정밀화할 수 있는 관건적인 열쇠를 가질 수 있게 되었으며 타격의 명중성과 위력을 최대로 높일 수 있는 확고한 전망을 열어놓게 되었다고 강조했습니다. 예, 응용기술이 개발됐다 이런 얘기죠. 원천기술이 이번에 개발돼서 다른 데 응용할 수 있다 이렇게 된 거죠. 네. 제가 이제 네 가지 정도 지적을 할 수 있겠는데요. 우선 첫 번째는 새롭게 개발된 최첨단의 전술유도탄 발사 시험이라는 겁니다. 이번에 네. 그 시험 발사의 성격이 이건 노동신문 즉 북이 스스로 밝힌 거거든요. 가장 권위 있는 매체 기관지를 통해서 이런 매체 기관지를 통해서 거짓을 밝히게 될 경우에는 북이 자랑하는 유일사상 체계 사상의 유일성이 무너지죠. 예, 북을 조금이라도 안다면 이런 매체를 통해서 거짓을 선전할 수 없다라는 건 너무나 잘 알 겁니다. 새로 개발됐다라는 거 주목할 필요가 있고요. 네. 그리고 최첨단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첨단도 아니고 최첨단이고 전술유도탄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전술유도탄. 예. 이제 전략유도탄도 있고 또 그 유도탄이 이제 지상에서 발사되는지 공중에서 발사되는지 또 바닷속에서 발사되는지에 따라서는 다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이 모든 데 응용할 수 있는 그런 원천 기술이 이번에 새롭게 개발됐다는 겁니다. 예. 두 번째는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지도하에 개발됐다는 겁니다. 마치 모란봉 악단을 지도하듯이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제의하고 여러 가지로 섬세하게 지도하고 추동하면서 이번에 성공을 거두었다라는 대목입니다. 아마 전 세계의 지도자들 중에 이렇게 직접적으로 군사적인 분야를 지도하고 방조하는 지도자는 없을 겁니다. 네. 뭐, 이전에 잠수함 승선에서 그 훈련을 지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죠. 예전에 이란의 아흐마디 네자드가 잠수함과 함께 사진을 찍는 모습을 본 적이 있어요. 그리고 중국의 지도자들도 잠수함에 승선해서 이리저리 이렇게 둘러보는 사진이 보도된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렇게 실제로 그 훈련을 지도한 적은 없습니다. 네. 그것은 이 분야의 전문가일 때만 가능하죠. 이번에 우리가 세월호 참사를 통해서 알 수 있었던 것은 뭐냐면 잘 모르는 지도자가 개입하게 되면 일이 꼬인다는 거. 엉망이 된다는 걸 실감하지 않았습니까? 네. 예, 마찬가지입니다. 하물며 군사적인 분야는 오죽하겠습니까? 그것이 북이 자랑하는 측면이기도 합니다.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병사부터 시작해가지고 김일성 군사 종합대학을 나왔고 모든 병종과 군종에 정통하고 실제로 비행기도 몰고 탱크도 몰고 잠수함도 몰고 예, 그렇죠. 예. 예, 이런 그 최고 리더이기 때문에 가능한 훈련 지도죠. 그리고 북의 인민들은 이런 얘기를 한답니다. 김일성 주석은 철학형의 지도자고 주체사상을 창시했다. 이런 뜻이죠. 최고 경지라고 표현하는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장군형의 지도자다. 예. 실제로 고난의 행군, 강행군 1994년부터 2004년까지 10년 동안 그렇게 북이 어려울 때 선군 정치를 하면서 돌파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리고 김정은 최고 리더는 첨단형의 지도자다. 이렇게 표현합니다. 네. 실례로 북의 태양절이라든지 오일절이라든지 이런 시기에 폭주 프로그램이 제대로 안 돼서 원래 이 프로그램도 금수 품목 중에 하나거든요. 예. 네. 자체로 개발해야 되는데 잘 안 된 거예요. 예, 그러니까 김정은 최고 리더가 3일 밤을 세워서 만들었다고 합니다. 북의 국방공업에서 오래전에 구현되고 있었던 CNC가 중공업과 경공업에 일반화되는 과정, 또 가령 그 포사격을 비롯한 전반적으로 군사무기를 현대화하고 과학하는 데에서, 다시 말씀드리면 그 이전에는 사람의 숙련에 기초한 감각으로 명중도를 높였다면 이제는 이 컴퓨터 프로그래밍을 통해서 과학적으로 명중도를 높이는 그런 일반화도 김정은 최고사령관의 작품이죠. 네. 사실 말입니다. 여러분들 나이 드신 분들 컴퓨터 이용하는 거 어려워하잖아요. 네. 인터넷을 하거나 이메일만 보내도 와 대단하다 그렇게 하지 않습니까? 그만큼 새로운 기술을 익힌다는 것이 어려워요. 북의 군대들도 마찬가지죠. 이런 그 군대 또 중공업이나 경공업의 기술의 현대화를 이룩하는 데서 김정은 최고 리더 결정적인 기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최근에 새롭게 제기된 새로운 속도, 조선 속도, 아니 조선이란 말을 붙이면서 결정판이 됐는데 이 속도에는 단순히 뭐 건설을 앞당긴다든지 자재를 아낀다든지 이런 측면만이 아니라 새롭게 건설되는 그 설비가 현대화됐다는 거죠. 예, CNC화는 기본이고 나아가 무인화의 방향으로 가는 그리고 경영도 과학화하는 사실 1980년 6차 조선노동당 대회에서 북이 전략적 노선으로 채택한 것이 바로 인민경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인데 그 주체화와 관련해서는 2010년을 전후해서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라고 해가지고 기존의 석유라든지 코크스를 이용해서만 하던 다시 말하면 북이 외부에서 자원을 수입해서만 가능했던 그런 중공업들을 북의 무궁무진한 무연탄을 가스화해서 해결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주체라는 말을 붙이죠. 예. 주체, 즉 북이 갖고 있는 자원의 기초에서 건설을 한다는 뜻입니다. 그것이 바로 인민경제의 주체화죠. 자기 나라의 자원과 기술에 의거하여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 기술을 현대화하고 그리고 경영과정을 과학화하는 이 3대 과제입니다. 이 3대 과제 중에 가장 어려운 현대화와 과학화의 과제를 김정은 최고 리더가 앞장서서 해결하고 있는 거죠. 네. 그런 의미에서 이번에 새롭게 최첨단의 전술 유도탄을 개발하도록 하는 데서도 역시 그 지도, 방조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는 것이 이 보도 내용입니다. 잠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이 원천 기술이기 때문에 응용이 가능하다는 겁니다. 뭐 전술 무기만이 아니라 전략 무기에도 그다음에 공중에서 지상에서 해상 또는 해저에서 발사하는 유도탄에도 다 응용이 가능하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더욱 정밀화되고 경량화되고 무인화되고 지능화되고 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예. 매우 중요한 얘기입니다. 정밀화라고 한다면 이를테면 미 핵항모 타격단이 동해나 남해에 왔을 때, 그 이제 핵항모 주변에 구축함도 있고 뭐 잠수함도 있고 그렇잖아요. 예. 아, 그런데 그 핵항모는 말할 것도 없고 그 아주 조그마한 보트조차도 틀림없이 정확하게 맞춘다면 위력적인 핵무기를 싣고, 여기서 핵무기라는 것은 원자탄, 중성자탄, 수소탄만이 아니라 아메리슘을 이용한 핵무기 또는 슈퍼 EMP라고 하죠. 초전자기파 핵탄까지 포함해서 하는 말입니다. 네. 그 한 방만 정확하게 맞추면 뭐 그 주변이 모두 그냥 초토화되니까 정밀도가 매우 중요하죠. 예. 아, 그런데 최근에 미국에서 떠들썩하게 홍보하고 있는 MD 기술은 50% 정도 됩니다. 이 과장된 건데 설사 그게 맞다고 해도 북이 두 발만 발사하면 한 발은 맞추고 다른 한 발은 못 맞춰서 핵항모 타격단이 숙대밭이 된다는 거 아닙니까? 예. 그런데 두 발만 쏘겠어요? 지난 2월 말에서 3월까지 시험한 것만 해도 약 100발이거든요. 다 다종화된 핵무기를 실어 나를 수 있는 운반체라고 북이 직접 확인해서 발표하기까지 했습니다. 후에. 또 더욱이 북은 금속 재료를 이용한 스텔스 기술을 갖고 있어요. 미국은 구조와 도료, 페인트를 가지고 겨우 스텔스화 시키는 기술을 갖고 있는데 북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래서 북의 잠수함들이 동해든 서해든 어디에서든 마음 놓고 기동할 수 있는 거죠. 그걸 한 번도 잡아본 사례가 없습니다. 강릉에 출연한 잠수함은 연근해까지 특수부대를 투입시키는 훈련이었기 때문에 연근해까지 최대한 붙다가 그물에 스크루가 걸려가지고 정말 우연으로 그렇게 된 것이거든요. 예. 이렇게 하지 않는데 그만큼 특수부대를 연근해에 투입시키는 것이 중요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훈련을 하고 있다는 거죠, 평상시에. 그리고 속도입니다. 스텔스는 본질상 속도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속도가 빠르면 잡아내질 못하죠. 예. 그런 스텔스화되고 매우 속도가 빠른, 그리고 무엇보다도 정밀화된, 이 경량화라는 의미는 뭐냐면 그만큼 또 많이 실을 수 있는 거거든요. 예. 예. 경량화라는 것은 또 그만큼 빠르다는 얘기도 됩니다. 예. 그리고 나아가 무인화. 최근에는 무인화가 대세죠. 예를 들면 무인기, 드론 같은 경우를 보면 네. 잘 알 수 있습니다. 잠시 여담으로 24시라는 드라마가 있어요. 미국 드라마. 예. 이 드라마는 지금 현재 9시리즈가 나오고 있는데 한동안 안 나왔다가 나오는 겁니다. 사실 이 미국 드라마 찍는 게 보통 일이 아니죠. 그래서 하우스, 역시 미국 드라마죠. 거기에 주인공 그 닥터 하우스라는 배우가 이 드라마 참여를 중단했어요. 그러는 바람에 드라마가 진짜 말 그대로 중단됐죠. 8시리즈인가에서 이제 멈췄어요. 예. 그 이유는 그 닥터 하우스가 뭐라고 했냐면 드라마 찍는 게 매주 유격 훈련하는 거와 같다. 왜 안 그렇게 했어요? 그 대사 외우고 현장에서 그 찍고 하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니죠. 그거를 이제 한두 해도 아니고 한 8년, 한 10년 가까이 하다 보면 너무 힘들다라는 얘기죠. 예. 그래서인지 24시도 한 3년 정도 잠깐 쉬었다가 9시리즈가 나왔는데 이 9시리즈에 등장하는 게 드론이에요. 그러니까 그 9시리즈를 보면 이 무인기가 얼마나 위력적인 무기인가를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데 그동안은 이제 위성을 통해서 이제 발견했잖아요. 예. 근데 위성에서 무기가 발사되진 않잖아요. 근데 드론은 찾아내기도 할 뿐만 아니라 무기도 발사하는 거예요. 유도탄이죠. 또 그 자유롭게 기동할 수가 있어요. 예. 그렇기 때문에 이 드론이 훨씬 더 효율적인 무기죠. 위성과 전투기를 합친 기능이다라고 보면 되겠습니다. 예. 물론 미국 측 그 드론의 불안정성 때문에 잘못 사격하거나 또 추락해가지고 미국에 반대되는 측으로 넘어가거나 이런 일들이 생기고 그렇습니다만은 북도 무인기의 강국이죠. 예,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사실은 최근에 그 공개된 무인기는 장난감 수준은 맞습니다. 저는 그런 소박한 것도 활용할 것이다 라는 생각을 했는데 실제로 무인기다운 무인기는 아니죠. 예. 단순히 정찰이 아니고 정찰도 중요합니다만은 공격도 합니다. 예. 이런 무인기를 통해서 알 수 있듯이 세계적인 그 무기의 추세도 무인화로 나아갑니다. 예. 다른 공업 분야도 마찬가지입니다만은. 그리고 마지막으로 지능화입니다. 역시 인공지능 기능이 중요하죠. 그래야 무인화도 가능하고 또 자유자재로 다양한 상황 속에서 임기응변하면서 목적한 바를 달성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 유도탄이 공중에서, 지상에서, 해상에서, 해저에서 발사된다면 코리아 반도와 그 주변만이 아니라 괌도 하와이는 말할 것도 없고 미 본토가 무사하지 못하죠. 그것을 잠수함 승선하면서 그 훈련을 지도하는 그 보도 내용에서 다시 한번 확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망망대라는 표현이 바로 그것이죠. 예, 그리고 마지막으로 네 번째는 새로운 조선속도와 관련된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조선속도가 중공업과 경공업이라고 하는 공업 그리고 농업, 이 공업과 농업을 합치면 산업이죠. 경제 분야만이 아니라 군사 분야에도 적용된다는 것입니다. 왜 안 그렇겠어요? 예. 예, 군사 분야 안에는 국방공업이 있는데 국방공업이야말로 중공업 중에 중공업이죠. 그런 국방과학기술자들과 국방 분야에 종사하는 노동자들이 이번에 새롭게 최첨단의 전술 유도탄을 개발해낸 것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굉장히 짧은 기간 안에 현대화된 무기를 만들어낸 이 사례야말로 조선속도라는 것이죠. 역시 조선속도에서도 국방 분야, 국방공업이 중요하다라는 것을 말해줍니다. 네. 예, 미국 드라마 가끔 얘기하시는 거 보니까 미국 드라마 정말 좋아하시는 것 같습니다. 재밌잖아요. 예. 헐리우드 키드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남에서 자란 사람들 미국 영화 보면서 자랐죠. 예. 예, 미국 영화의 그 미국식 사고, 그 이데올로기를 제거하고 또 참고할 만한 정보도 많이 나옵니다. 뭐 미국 영화는 아닙니다만 영국 드라마 그 스폭스를 보면 그 중에 테러리스트라고 하죠. 그들은 예. 예, 중동에서는 영국과 전쟁 중이라고 생각하는 그 집단이 반잠수정에 핵무기를 싣고 템즈강을 따라 올라옵니다. 무인잠수정인데 이때 영국에서는 의사당좌에 설치되어 있는 슈퍼 EMP를 터뜨려요. 그래서 그 잠수정이 마비가 되죠. 전자장치가. 예, 그래서 그 핵공격을 막죠. 다만 그 슈퍼 EMP를 터뜨렸기 때문에 주변에 있는 인공심장을 단 시민들이 목숨을 잃습니다. 물론 핵공격으로 희생당할 숫자에 비하면 천분의 일, 만분의 일에 불과하지만 이제 그런 영화를 보여주면서 유사시에는 이렇게 한다라는 것을 국민들에게 교육시키기도 하는 거죠. 예, 그거는 이제 방송의 교육적 기능 중에 하나이기도 합니다. 언젠가 이 이야기를 제가 한 적도 있어요. 네. 예, 스폭스는 유령이란 뜻인데 예, 우리가 이제 국가정보원 안기부 요원들을 남산이라고 얘기하잖아요. 예. 그런 것처럼 첩보부에 대한 은어입니다. 정보부에 대한 은어죠. 아까 얘기 나온 24시간 하우스 같은 경우도 한 두 번, 어떤 거는 세 번도 봤어요. 예, 영어 공부 겸해서도 보고 휴식 겸해서도 보고 다만 정세를 분석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는 거 특히 24시를 보면서 느끼는 건 뭐냐면 정말 미국 대통령 힘없다. 이러저러한 이른바 테러리스트들의 공격이 너무 무력해요. 한심해요. 예. 그것을 CTU라고 하는 테러방지단의 잭 바우어가 다 막아내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열심히 막아내면 막아낼수록 가정은 파괴되고 본인의 합법 신분도 깨져나가요. 그래서 결국은 쫓기는 신세가 되죠. 그렇게 되니까 더더욱 국민들로부터 인기가 좋아요. 왜냐하면 현실이 그러니까 정말 그 나라와 국민을 위해서 애쓰는 사람은 그렇게밖에 될수 없다는 게 미국의 현실이라는 것을 사람들은 알거든요. 그래서 더그 주인공을 좋아하고 감정이입을 하고 인기가 있고 그런 거죠. 그걸 작가들이 알아요. 시나리오 작가들이. 미국 드라마 괜찮습니다. 리얼한 영화들. 미국 현실을 반영한 영화들이죠. 시나리오 구성 수준도 높고 연기는 말할 것도 없고 미국의 인재들이 모이죠. 전 세계로부터. 영화계에도 방송계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 부분을 뛰어넘어야죠. 우리가 세계적 수준으로 뭘 한다라고 할 때는 그 부분을 뛰어넘어야 합니다. 남의 그 드라마도 많이 봅니다. 북의 영화도 인터넷을 보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남의 영화 드라마 수준도 많이 높아졌죠.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만 이해하는 유머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역시 우리나라 영화가 재미있습니다. 그리고 그 영화가 한류라고 해서 중국 동남아뿐만 아니라 중동까지, 북아프리카까지, 심지어 중남미까지 널리 퍼져 있는 걸 제가 직접 확인도 했어요. 그런 비행기 안에서도 인기리에 상영되고, 북도 영화를 정말 잘 만드는 나라 중에 하나죠. 특히 60, 70년대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직접 지도할 당시에는 정말 놀라운 수준의 영화들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지금도 북의 인민들은 그 시절의 영화들을 반복해서 본다고 합니다. 이것은 1990년대, 2000년대 영화들이 그만 못하다는 거죠. 그런 사실을 김정은 최고 리더는 최근에 예술인 대회에서 솔직하게 인정했어요. 주저앉았다. 이런 표현을 쓰더라고요. 그것이 바로 김정은식이에요. 북의 어려움, 문제점을 굳이 감추지 않는 거죠. 그것을 솔직하게 인정하는 전제하에서 사실은 해결도 빠르게 정확히 되는 것 아닙니까? 그러면서 명작 폭포 이런 표현을 쓰는데 아주 인상적이에요. 사실은 이런 개념들이 폭포라고 아주 형상적으로 명작이 쏟아져야 된다 이런 내용을 담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스스로 모란봉 악단을 모범으로 키워서 그것을 널리 일반화하는 방식으로 지도를 하고 있는데 이것이 김일성 주석,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전통적인 사업 방법입니다. 정확하게 배워서 그대로 응용하고 있는 거죠. 최근에 북의 보도에 의하면 포성 없는 전구라는 영화가 나왔다고 합니다. 이 이제 첩보 영화죠. 첩보 영화가 재밌잖아요. 북의 첩보 영화의 그 대표적인 뭐냐면 이름 없는 영웅들이에요. 벌써 그 제목부터가 심상치 않죠? 그 배우들이 북의 당대 최고의 배우들이요. 지금 다 생존하고 있는데 남자 배우든 여자 배우든 뭐 길게 얘기하지 않겠습니다. 그 영화 흑백 영화인데 김정일 국방위원장의 세심한 지도하에 만들어진 그 걸작을 보고 또 보고 또 보죠. 북의 인민들이. 그런데 이번에 그런 수준의 다부작 시리즈죠. 첩보 영화가 만들어졌다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온통 관심이 거기에 집중이 되죠. 과연 이름 없는 영웅들 수준인지 그에 못 미치는지는 이제 곧 나타나겠죠. 북의 인민들의 영화를 보는 수준이 굉장히 높습니다. 중국의 연변 동포들이 60~70년대는 그렇게 북을 부려워했어요. 경제도 좋지만은 그 예술 수준이 높아서 그때는 그러니까 북의 영화 드라마만 열심히 봤죠. 소련 동구 무너진 뒤후 북이 10년 정도 고난의 행군 강행군을 하는 시기에는 또 마침 중국이 자본주의화로 전환하면서 이제는 남의 영화 드라마를 줄기차게 보고 있는 거죠. 그리고 중국의 자본주의가 진전이 되면서 연변 쪽에 경제가 좀 나아지니까 또 북은 아직 충분히 경제가 회복되지 않은 상태일 때 예전에 중국이 북을 올려다봤다면 이제는 내려다보는 그런 상황이 됐죠. 근데 중요한 것은 그 중국은 자본주의의 문제점인 빈부격차, 실업, 물가상승, 그리고 여러 가지 사회학으로 고통받는 와중에서의 일부의 물질적 풍요라는 거죠. 네. 북은 그렇지 않습니다. 실업이 없고 물가가 안정되고 세금도 없고 교육의료가 무료고 이런 전제하에서 경제적인 어려움이었고 그조차도 아까 말씀드렸던 주체철, 주체섬유, 주체비료 문제가 해결된 전제하에서 또 중공업과 경공업의 국방공업에서 이룩한 CNC가 일반화되면서 다시 말씀드린 인민경제 주체화, 현대화, 과학화가 진전되면서 완전히 달라지고 있어요. 네. 그 속도가 가속도가 붙는 거죠. 예. 그러면서 이제는 조선속도라는 표현을 쓰고 있는 거고 그런데 북의 가장 큰 자랑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이런 국방공업에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영화가 한번 있었어요. 한 여학생의 일기라고 깐느 영화제에도 상영이 됐는데 참신하게 만들었어요. 국방공업에 종사하는 아버지를 가끔 보는 딸의 심정이 잘 드러난 영화인데 근데 아쉬웠던 것은 그 후반부에 그 아버지의 그 근무 활동, 근무 여건을 그려내는 부분이 그렇지 못했어요. 그리고 좀 상투적으로 풀었어요. 그래서 좀 아쉽더라고요. 당시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이 영화를 사전에 봐주면서 주제곡, 테마곡을 하나로 하라고 여러 가지 음악을 쓰지 말라고 이렇게 지적을 한 대목이 있습니다. 그러면 좀 잡다해지죠. 예. 그래서 그 북의 그 꽃파는 처녀라든지 이름 없는 영웅들의 주제곡이 인상적이잖아요. 그 노래들은 지금도 북의 라디오 방송에서 거의 매일같이 나오다시피 해요. 인민들이 좋아하니까 계속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게 바로 명곡이고 명화고 그렇지 않습니까? 예. 이런 명작이 폭포처럼 쏟아져야 된다는 것이 바로 김정은 최고 리더의 호소죠. 지침이고. 그래서 기대가 됩니다. 사실 문화가 경제하고 많이 연관이 되잖아요. 경제가 윤택하지 않으면 문화도 풍요롭기 어렵죠. 그렇죠? 경제가 기름져야 문화도 기름진 법이거든요. 기본적으로.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 같은 경우는 1994년에서 2004년까지 그 어려운 시기, 그 고난행군, 강행군 시기에 그 현실을 그대로 반영한 영화를 만들었다면 달랐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합니다. 한 여학생 일기 같은 경우에 그 후반부에 그 아버지가 국방공업에 종사하는 사람이면 그게 이제 지상에 있는 건물이 아니고 지하에 있는 건물이야 됐어요. 국방공업 물론 지상에도 있습니다만은 가장 중요한 것들은 지하에 건설돼 있거든요. 물론 거기는 특급 보안 지역이겠죠. 그러니까 이 영화를 찍는 종사자들이 거기에 들어갈 수는 없었을 거예요. 네. 그러나 어떤 특별한 조치든 또는 적절한 그 방식으로 해서 그것을 잘 묘사했다면 감동이 배가 됐을 것입니다. 예. 그런데 그 부분이 좀 어설프게 찍혔어요. 좀 상투적으로 뭐 운동회에서 이제 아버지하고 딸이 이제 같이 뛰는 모습으로 마무리한다. 이런 것들이 영화 후반부에 에너지를 완전히 상쇄시켜가지고 좀 아쉬웠어요. 저는 다시 말씀드립니다만은 북의 영화가 경제의 문화가 영향을 많이 받지만 경제가 어려워도 훌륭한 문화가 창조될 수 있다. 훌륭한 영화가 창작될 수 있다. 역시 그 영화를 창작하는 사람들이 어떤 각오와 어떤 높이 있는가가 이제 관건이라는 거죠. 결정적인 요인이다. 이런 이야기입니다. 예. 예, 최근 예술인 대회에서 김정은 최고 리더가 강조한 부분도 그렇고요. 네. 어쨌든 우리 민족이 역사도 오래되고 문화 수준이 높은 그런 민족이잖아요. 예, 그래서인지 남이든 북이든 북이든 남이든 영화 예술을 비롯한 예술인들의 수준이 높습니다. 아, 그것이 갈수록 널리 알려지고 있고요. 예. 전 세계적으로 인기를 끌고 있죠. 그런 측면에서 남과 북, 북과 남이 하나로 통일되면 동반 상승 효과, 시너지 효과가 크리라 봅니다. 예술 분야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네. 이 정도 하죠. 네. 네. 영화 얘기 흥미롭게 잘 들었습니다. 다시 돌아가서요. 이젠 우리에게도 익숙한 서남 전선군 사령부가 중대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27일 조선인민군 서남 전선군 사령부는 26일 남측이 연평도 주변 해상에서 북측 수역을 향해 포탄을 발사하는 등 군사적 도발을 규탄하는 중대 보도를 발표했습니다. 서남 전선군 사령부는 최근 조선 서해 열점 수역에서의 어로 단속을 구실로 감행되는 괴뢰군 함정들의 우리 측 영해 침범 행위는 날이 갈수록 계단식으로 확대되고 있으며 백령도, 연평도, 대청도 등지에서 때없이 벌어지는 광란적인 총포 사격이 밤낮없이 가리지 않고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지금 안팎으로 헤어나올 수 없는 최악의 국정위기에 빠져 운명의 벼랑 끝에 내몰려 있는 박근혜와 그 일당은 예민한 열점 수역의 도화선에 불을 질러 정세를 폭발 전야로 몰아가고 있는 것으로 최후의 출로를 찾아보려고 발악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한마디로 이제 선거가 다가오고 있다는 얘기죠. 예. 네. 풍을 일으켜서 보수 심리를 자극해 선거에서 어떻게든 이겨보겠다고 하는 꼼수죠. 그러니까 서해 5도에서 남측으로부터 긴장을 고조시키는 뭐 총포 사격이 있다든지 실제로 북이 이렇게 강도 높은 보도를 발표할 수밖에 없는 역시 그 지난 6.4 지방선거 비슷하게 북은 말로는 최고 수준의 표현으로 경고를 하면서도 실제 행동은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이용될 것이 뻔하기 때문이죠. 북풍으로 이용되게 하지 않으면서도 북의 군대와 인민들을 준비시키고 또다시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측면의 보도입니다. 그래서 이름도 중대 보도고요. 네. 그리고 이 보도가 6월 27일에 나왔죠. 네. 6월 25일 북은 북침전쟁이라고 하죠. 네. 그 다음 날입니다. 26일에 남에서 공격을 했기 때문에 그에 대항하는 경고를 27일 날 한 거죠. 네. 이렇게 참는 것이 바로 1950년 코리아전 직전에 김일성 주석이 보여줬던 모습이에요. 1950년 그 직전 남으로부터 북으로의 무장 침습이 군사 공격이 수천 번 있었거든요. 예. 네. 그것을 북은 일관되게 방어만 했어요. 그러니까 남에서 북을 물러보기에 충분했죠. 그러다가 6월 25일 이후 실제 코리아전이 터졌을 때는 남이나 미국이 상상하는 것과는 전혀 달랐던 북의 모습을 보게 된 거죠. 예. 네. 그것은 그동안 북이 참기만 했기 때문에 남이 오판하기 쉬웠던 거죠. 예. 그 전선에서 현장에서 뭐 가령 최연이라든지 이런 지휘관들이 김일성 주석에게 반격 명령을 내려달라고 하는 그런 절절한 보고들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김일성 주석은 계속 그 무시합니다. 그러다가 코리아전이 발발해서야 전면적이고 동시적인 공격 명령이 하달되는데 그 명령 이후 삽시간에 서울이 점령당하죠. 그게 북이 자랑하는 역사예요. 전쟁 역사예요. 이거를 수십 년 동안 연구한 거죠. 김정일 국방위원장 나아가 김정은 최고사령관이. 그렇기 때문에 지금 서남전선군사령부의 경고, 나아가 국방위의 경고, 이것을 남에서 미국 측이 무시한다면 정말 오판이에요. 남에서 포사격했는데 북에서 사격하지 않고 말로만 했다. 이거 북 별거 아니네 라고 생각했다간 큰 코 다친다는 거죠. 예. 네. 아, 실제로 연평도 전자포격전이라든지 백령도 앞바다에 웅크리고 있는 이스라엘 돌핀급 잠수함을 깨버린 거라든지 그게 이제 이른바 천안함 사건이죠. 2010년이에요. 그해 LA 앞바다에서 잠수함발 탄도미사일이 발사된 거 아닙니까? 예. 네. 그게 북이라는 거죠. 그래서 실제로는 2012년을 D-Day로 삼았다가 그 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이 갑자기 서거하는 바람에 늦춰지고 있는 거죠. 예. 그래도 지금은 2012년 12월 12일부터 시작되는 제5차 북미 반미 전면 대결전의 기간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단순히 6.4 지방선거나 7.30 재보선에 이용하려고 남측에서 꼼수를 부리다가는 오히려 한 방의 결정타로 무너지는 수가 있다. 더구나 북은 8월 달에 을지 프리덤 가디언 훈련을 매우 중요시하고 있거든요. 예. 2월에서 4월까지 킬조브 독수리 맥선도 훈련도 북으로서는 최후 결심을 할 전쟁 명분으로 충분하지만 왜냐하면 북침, 선제핵 타격, 평양 점령 목표, 대규모 상륙작전, 공중작전이기 때문에 그렇죠. 예. 그런데 8월의 군사훈련도 그 못지않은 북침을 전제로 한 선제핵 타격을 비롯한 그에 못지않게 북을 위협하는 훈련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지난 봄에 이 8월의 훈련을 경고하고 있어요. 아, 이것은 중요한 암시이자 시사일 수 있습니다. 네. 봄을 그냥 넘겼는데 여름에 뭐 큰일이 있겠어 라고 생각하다가 벼락이 내려치는 거죠. 이런 심리전에 또 능수들이 북이에요. 걱정됩니다. 남에서 일관되게 하는 것은 전부 북을 자극하고 북으로 하여금 최후 결심을 하도록 하는 그렇게 명분을 축적하는 그런 것만 해요. 그것이 어떤 후과를 낳을지에 대해서는 제대로 알지 못하고 안일하게 생각하면서 미국이 모든 걸 도와줄 것처럼 그 연평도 전자포격전 그 직후에 남에서 북에 보복하겠다고 할 때 미군이 막았잖아요. 예. 네. 왜 안 그렇겠어요? 예. 그거는 미국 스스로도 푀에블로 사건이든 20-121 사건이든 미루나무 사건이든 그렇게 당해도 북에 아무런 대응을 못했지 않습니까? 예. 북의 힘을 아는 거죠. 예. 그리고 북은 이미 60여 년 전에 그냥 기관단총 수류탄 탱크 정도 있는 수준이 아니에요. 예. 그것을 사실 적지 않게 공개도 했어요. 일본의 김명철 소장을 통해서나 또 다양한 훈련이든 최근에는 아예 그냥 사진으로 북이 잠수함이나 비행기를 공개할 때 그것이 북의 히든카드라고 생각하면 안 되죠. 어느 네. 나라가 자기가 가지고 있는 히든카드를 공개합니까? 특히 무기는. 예. 그러니까 공개할 만한 무기인 거죠. 공개해도 또 상대가 그것을 변수가 아니고 상수로 삼아서 어떤 전술안을 연구해도 별 지장이 없는. 예. 다시 말씀드려서 결정적인 무기, 히든카드는 따로 갖고 있는 거죠. 그러니 공개한 게 이 정도라면 공개되지 않은 건 오죽하겠어요. 그러다가 이번 6월 26일에는 새롭게 최첨단의 전술 유도탄을 개발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미래형이잖아요. 예, 응용될 수 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과거형, 공개돼도 무방한 것을 공개하다가 이제는 미래형까지 공개하는. 그것은 심상치 않은 거죠. 예. 이미 갖고 있는 잠수함에 승선해서 훈련을 지도하는 것보다 이번에 새롭게 개발된 것을 시험 발사하는 그런 훈련을 지도했다는 것은 차원이 다릅니다. 그 응용 범위가 놀라운 거죠. 근데 그 특징이 정밀화, 경량화, 무인화, 지능화예요.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가? 반미 대결 전 벌어지게 되면 남코리아, 일본, 뭐 괌도, 하와이에 있는 미군은 말할 것도 미 본토까지 나아가 유럽의 나토까지 원자탄, 중성탄, 수소탄이 아니라 다른 고폭 무기를 또는 초전자기파 핵탄을 실은 다종화된 핵무기 원자탄, 중성탄, 수소탄만이 아니라 아메리슘 핵을 이용해서 또 초전자기파 슈퍼 EMP 핵탄을 실은 그런 로켓들이 매우 정밀하게 경량화돼서 매우 빠르게 그리고 지금 하늘에 떠 있는 드론처럼 무인화되고 지능화돼서 전 세계 곳곳에 날아간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네. 물론 기본이 스텔스죠. 속도가 곧 스텔스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위협적이고 위력적이고 미 제국주의를 비롯한 제국주의 연합설에게 커다란 압박이 되죠. 예, 그 시험 발사 훈련이 6월 26일에 있었습니다. 코리아 전쟁 발발 기념일 바로 다음 날이죠. 북은 이번에도 6월 24일이나 25일에는 북침 증거를 객관적으로 밝히는 데 주력했어요. 그리고 그 다음 날에는 이 시험 발사를 통해서 확인되듯이 반격의 무기를 공개하고 있어요. 아주 치밀합니다. 이런 부분에서도. 그에 비해서 남에서는 총기 참사가 벌어진 거 아닙니까? 네. 더 얘기할 것도 없습니다. 세월호 참사 이어서 이번에 총기 참사는 남코리아의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이 얼마나 무능한가라는 것을 단적으로 보여주는 사건입니다. 북과 남이 남과 북이 너무나 대비되는 거죠. 과연 이런 남이 제2의 코리아 전에서 어떻게 될지 그 결과를 조금이라도 알고나 있는지 뭐 가령 김관진이라든지 김기춘이라든지 미국만 믿고 함부로 하다가 미국이 언제까지 보호해 주겠어요? 설사 미국이 보호해서 미국까지 전면적으로 붙는다고 하더라도 작년 3월에 김관진이 뭐라고 그랬어요? 미 본토 무력까지 끌어들이겠다고. 그것은 남코리아, 일본, 괌도, 하와이에 있는 모든 무력을 동원해도 안 된다는 거 아닙니까? 그 3월 말에 나토 책임자는 뭐라고 그랬어요? 나토도 개입하겠다. 그거는 미 본토 무력 가지고 안 된다는 거거든요. 예. 네, 그런 부가 아닙니까? 생전에 김정일 국방위원장은 나는 잠수함 무력만으로도 능히 조국을 통일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했다지 않습니까? 네. 북의 잠수함 능력이야 미 남까지도 북의 무력을 그렇게 왜곡해서 선전하는 미국과 남코리아마저도 인정하는 무력이고 그 잠수함에 우선적으로 탑승하는 특수부대가 20만이에요. 예. 그러니 남이야말로 호전적으로 반북 대결 정책을 펼치는 것만큼 어리석은 게 없어요. 예. 그런 대표적인 인물인 김관진이 국방부 장관을 해서 이제 청와대 안보실장까지 돼서 군사 통일 외교를 관장한다고 하니 걱정됩니다. 이번에 새롭게 국방부 장관으로 내정된 한민구라는 사람도 할아버지가 친일파더군요. 독립군 하다가 자기가 믿고 따르는 대장을 밀고 하면서 목숨을 구걸한 그런 후손이 국방부 장관이 되면 과연 군대 내 기강이 바로 설 것이며 왜냐하면 군인이라는 것은 그 명예를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것인데 본인이 무조건 충성해야 되는 그 명령권자가 이렇게 흠결 있는 사람이라면 실제로 개인 재산도 상당해요. 요 국방부 장관 내정되기 전에 방위산업체하고의 유착관계가 문제가 돼가지고 군피아, 군대 마피아라고 불려지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에요. 네. 야당 국회의원들의 폭로에 의하면 그런 사람이 국방부 장관이 되고 그보다 더한 사람이 국가안보실장이 되니 또 박근혜의 마인드가 그렇고 남재준은 물러갔습니다마는 경호실장도 다 육참청장 출신이거든요. 예. 이런 사람들 주변에서 또 김기춘 같은 사람이 있고 그러니 어떤 판단을 내리겠는가 정말 걱정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예. 예. 말씀하셨듯이 남측의 인사 참사 문제도 정말 심각한데요. 문창극 총리 후보자가 자진 사퇴하더니 결국 다시 정홍원 총리가 유임됐습니다. 60일 동안의 장고 끝에 도로 정홍원이 된 것입니다. 이렇게 되니 세월호 참사에 대해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게 됐습니다. 예, 지난 24일 문창극 국민총리 후보자가 총리 지명 14일 만에 자진 사퇴했습니다. 문 후보자는 지금 시점에서 사퇴하는 게 박 대통령을 도와주는 것이라고 판단했다고 말했습니다. 하지만 문 후보자는 사퇴 의견을 밝히면서도 억울하다며 15분 동안 문남규 평북 삭주를 검색해보라고 본인은 독립군 후손임을 강조했으며 특히 교회에서의 발언에 대해서는 김대중 전 대통령의 감옥에서의 옥중서신이라는 책을 통해 신앙 고백을 했다며 종교의 자유를 외쳤습니다. 독립군 후손이면 더 잘해야지. 부끄러운 줄 모르고 그런 얘기를 해요. 정말 총리가 안 되길 다행이에요. 그런 사람이 총리가 됐으면 날마다 국가 망신이었을 것 같아요. 네. 또 이에 대해 박근혜 대통령은 24일 국회 인사청문회를 하는 이유는 그것을 통해 검증을 해서 국민들의 판단을 받기 위해서인데 인사청문회까지 가지 못해 참 안타깝게 생각한다고 말해 인사검증 실패의 탓을 국회로 돌렸고 이에 대해 박영선 새정치연합 원내대표는 박 대통령의 발언을 유체이탈 합법이라고 비판하면서 문창극 전 내정자의 자진사퇴는 사필 규정이라며 국회가 법을 어긴 게 없는데 국회 탓을 하면서 마지막까지 생떼를 쓰는 모습이 안타까웠다.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 3명의 총리 후보가 낙마한 것은 유사일이 처음이고 이것은 청와대 인사검증 시스템의 붕괴, 민심의 흐름을 청와대가 제대로 읽지 못한 것을 반증하고 있다며 비판했습니다. 예, 인사 시스템의 핵심이 이제 박근혜죠. 박근혜 수첩이죠. 예. 네. 아, 박근혜 잘못이죠. 왜 국회 탓을 해요? 국회 청문회를 통과하지 못할, 아예 국회 청문회에도 나가지도 못할 인물을 후보로 내정한 게 박근혜 아닙니까? 예. 예. 그래서 유체이탈 합법이란 말이 나오는 거죠. 예. 한편 이번 잇따른 총리 인사 실패로 박 대통령은 2013년 조각인선에서 김용준 총리 후보자 낙마를 시작으로 모두 3명의 총리 후보자가 낙마했고 김종훈, 김병관, 한만수, 김학의 등 10여 명이 넘는 장관 후보자 낙마를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이에 대해 박강훈 새정치연합 대변인은 24일 논평을 통해 문창극 후보자 사퇴가 박근혜 대통령 말대로 비정상을 정상으로 돌리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고 밝히면서 박 대통령의 사과와 인사검증 실무 책임자인 김기춘 비서실장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촉구했습니다. 우리가 잘못했어요. 우리가 문창극을 경험하니까 안대 정홍원이 숭고해 보이기까지 한다 이런 말을 함부로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이 방송을 듣는 국가정보원이나 여러 정보기관, 공안기관들이 보고서로 청와대에 올린 것 같아요. 네, 닥터 스테판조차 정홍원을 숭고한 사람으로 평가한다고. 다른 인물, 마땅한 인물이 없을 때 정홍원으로 도로 돌아가는 것이 적절한 안이 될 수 있다고. 아, 참 말이 무섭네요. 우리 닥터 스테판이 정말 조심해야 될 것 같아요. 천기도 많이 누설하는데. 아, 박근혜가 좀 순진하기도 한 것 같아요. 이렇게 그 옷을 입고 화장하고 뭐 이런 거는 잘하는 것 같아요. 그 정도면 뭐. 아, 그런데 이런 그 판단과 관련해서는 정말 좀 문제가 심각하죠. 네. 예, 정말 그런 것 같습니다. 아,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그 이런 사람들만 골라서 낙마를 할 수밖에 없는. 근데 그게 이제 박근혜의 사실은 민낯 생얼이다. 예. 생얼이라 이렇게 표현해야 좀 더 어감이 맞겠는데 그게 이제 박근혜 본질이죠. 예. 김기춘, 남재준, 김관진, 김장수 뭐 이런 사람들이 다 박근혜의 분신들이고 예. 예, 박근혜의 속내를 표현한 사람들이에요. 박근혜 뒤에 김기춘이 있는 게 아니라 박근혜자 김기춘이고 김기춘이자 박근혜예요. 호흡이 착착 맞는 거죠. 코드가 정확하게 일치하는. 그리고 문창극 총리 후보와 이병기 정보원장 후보는 박근혜의 외교의 하이라이트. 제가 예견합니다. 방일입니다. 방일. 그리고 미국이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하루빨리 완성하는 데서 일본과 남코레아, 남코레아 일본 간의 외교 관계가 정상화되는 것이 중요하죠? 네. 그거를 앞에서 멧돼지처럼 밀어붙일 사람이 문창극이었던 것이고 뒤에서 뱀처럼 받쳐줄 사람이 이병기였던 거죠. 네. 그리고 문창극은 낙마했고 이병기는 아직 여전히 말타고 있는 거죠. 네. 일설에는 10월까지 미일남 삼각군사동맹을 완성하라라는 지침을 내렸다고도 합니다. 네, 그러니까 박근혜로서는 일본과의 외교 정상화를 서둘러야 되는 거죠. 그런 측면에서 문창극 이병기 카드가 사활적인 카드였는데 결국 문창극을 버리지 않을 수 없게 된 거죠. 예. 왜냐하면 730 재보선이 눈앞에 있고 현재 새누리당의 국회 의석수가 147석이니까 적어도 네 곳에서 당선되지 않으면 과반이 무너집니다. 예. 그렇게 돼서는 국정을 운영하기 힘들고 레임덕이 가속화되겠죠. 예. 사실 이번에 문창극 총리 후보자 자진사퇴, 말이 자진사퇴지 박근혜가 돌아와서 3일 동안 침묵하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겠어요? 예. 박근혜를 비롯한 청와대가 밀어주지 않고 새누리당이 그렇게 반대하는데 문창국이 무슨 배짱으로 국회 청문회에 서겠어요? 정말 괜히 나와가지고 완전히 망신당하고 매장되기만 했으니 문창국으로서는 억울하겠죠. 그러나 할 수 없죠. 그렇게 된 거죠. 자진 사퇴로 강요된 거죠. 다 아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정홍원이 다시 등장했을 때는 그냥 내외가 다 웃고 있는 거죠. 60일 동안에 뭔 짓을 한 거냐. 장고 끝에 악수라더니 그렇게 인물이 없냐. 정홍원은 세월호 참사를 책임지면서 사퇴한 거 아닙니까? 사실 그걸로 결정타를 입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월호 참사를 아무도 책임지지 않는 거죠. 예.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다 바꾸겠다. 뭐 읍소하고 뭐 눈물 흘리고 그게 악어의 눈물이었다라는 게 이번에 정홍원 총리 유임으로 다시 한번 확인된 거죠. 예. 박근혜로서도 참 굴욕적인 상황이 아닐 수 없어요. 예. 오죽하면 이렇게 된 거죠. 청문회를 통과할 인물이 없다는 거고 그건 박근혜 인재풀, 박근혜 주변에는 다 그런 사람들만 있다는 거예요. 730 재보선이 없었으면 어떻게든 밀어붙이기라도 했겠지만 그 재보선에서 과반 획득에 실패한다면 박근혜로서는 6.4 지방선거 참패에 버금가는 치명타가 되죠. 네. 어떻게 그거는 뭐 경기, 인천, 부산 1%대 수상하죠. 간신히 참패를 모면했는데 재보선에서 참패한다면 뭐 여지가 없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정홍원 총리 유임이라는 극약 처방을 내리지 않을 수 없지 않았나 이렇게 봅니다. 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한민구라든지 이병기나 한민구 같은 사람, 김명수라는 교육부 장관 부총리, 네. 이 사람도 문제지만 역시 그 군사 외교 정세가 더 중요한 만큼 이병기, 한민구 이병기를 제대로 검증하고 또 제대로 검증하면 절대 그 임명돼서는 안 될 사람들이에요. 예. 여기에 이제 한민구는 지금 넘어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문창극 때문에 한민구라든지 이병기 이런 사람들이 관역에서 벗어나 있었던 거거든요. 예. 그러면서 그 세월호 참사 이후 또 지방선거 결과를 반영하면서 민심을 반영하면서 6월 달에 여러 가지 그 개혁적 입법들이 진행되는데 하나도 안 됐죠? 그냥 문창극 하나로 그냥 다 넘어가고 있어요. 그게 박근혜의 꼼수면서도 박근혜 정권의 정말 무능한 모습 중에 하나이죠. 한마디로 말하면 그런 의미에서 현 정국은 교착 국면이다. 박근혜 정권, 이른바 정권이 세월호 참사를 비롯해서 인사 참사, 총기 참사, 별 참사가 다 벌어지고 있는데 그것을 하나로 묶어서 결정타로 날리지 못하는 야당의 무능.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무능과 야당의 무능이 서로 맞물리면서 어느 한쪽이 확실하게 승기를 잡지 못하는 교착 국면이다. 이렇게 볼수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그 수구든 개혁이든 진보든 하향평준화되고 있는 거 아니냐. 뭐 가령 국가정보원만 해도 그래요. 화교남매 간첩 조작 사건, 유우성 유가려 사건을 보면 알수 있잖아요. 고문 위조 날조. 특히 그 중국으로부터 사전 그대로의 의미 그 위조다라는 소리까지 들을 정도로 완전히 국가망신. 남재준은 그때 잘렸어야 돼요. 정보원은 그때 해체됐어야 돼. 그걸 어떻게 좀 버티고 이병기 같은 북풍 공작, 정치인 매수 한마디로 얘기해서 공작의 능수, 달인이 정보원장이 되면 좀 달라지지 않겠나 이렇게 보는 거거든요. 또 실제로 그런 친구가 필요한 거죠. 일본과의 외교 관계를 수립하는 데서도 주일 대사를 역임한 이병기가 그 공작 능력으로나 경험으로나 경험 경력으로나 적임자다 이렇게 보는 거죠. 그리고 야당과의 관계에서도 정치 공작, 또 북과의 관계에서도 북풍 공작 이런 것들이 절박하다 이런 거예요.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이 생각하기에.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인사죠, 이병기.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도 문제입니다만 이병기, 한민구, 한민구, 이병기 이두 사람은 절대 안 된다. 이두 사람이 된다면 사달이 일어난다. 북을 자극하는 데서, 야당 정치인을 대하는 데서, 진보 세력을 탄압하는 데서 이전과는 다른 공작으로 나올 것이다. 그게 이병기다. 그렇지 않으면 이병기가 필요하지 않죠. 이 점을 놓치지 말아야 되겠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사달이 일어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이병기, 한민구가 전면에 포되고 뒤에서 김관진, 김기춘이 받쳐주는 모습은 북으로 하여금 박근혜 이른바 대통령의 속내가 무엇인지 너무나 뚜렷하게 확인되는. 그래서 이제는 더 용납할 수 없다라고 최후 결심을 재촉하는 인사다. 다시 말씀드려서 인사 참사가 단순히 지지율을 끌어내리고 전국에 혼란을 주는 정도가 아니라 전쟁 참사로 이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 인사는 전쟁 인사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이번 종호원 총리 유임 관련해서 재밌는 트윗이 있어서 하나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뭐라고 올라왔냐면, 예전에 용팔이한테 물건 잘못 사서 교환하러, 용팔이가 뭐야? 용산에 있는 뭐 파는 사람들이야? 용산에서 물건 파는 사람들인데, 아주 그냥 바가지를 씌우는 나쁜 장사치들을 용팔이라고 합니다. 잘못 사서 교환하러 가면 더 거지 같은 거 내놓고 고르라고 하지, 결국 교환 못하고 원래 거 도로 들고 오게 되는데, 그게 바로 정원이네. 용팔이 수법은 언제 또 배운 건지, 참. 아, 용팔이 하나 잘 배웠어요. 용팔이 수법이라. 아니, 그거보다 우리 방송을 들은 것 같아요. 우리가 방송 조심해야 되겠어요. 그 박근혜 그 이른바 대통령한테 힌트를 주는 너무 천기를 많이 누설하면서 사실 그렇게라도 해서 그 위기를 좀 수습하고 좀 나라가 안정되고 전쟁을 막고 그러면 좋겠어요. 정원이 문창극보다 낫죠. 뭐 당시에는 정말 참을 수 없는 총리였는데 문창극 우리가 한번 경험하고 나니까 아, 정원은 얼마든지 참을 수 있겠다. 일단 문창극을 막았다는 것만으로도 어디냐라고 많은 사람들이 생각하는 거 아니에요? 참 대단한 대한민국이죠. 큰 대자가 어디에 쓰여지는지는 모르겠어요. 큰 용팔인가? 축구도 졌는데. 축구. 축구 얘기하자 맙시다. 그냥 뭐 세월호 참사 이어서 뭐 인사 참사, 총기 참사 이런 와중에 축구라고 제대로 되겠어요. 그렇죠? 2002년 월드컵 때 4강까지 진출했는데 김대중 정권 시절이죠. 예. 어쨌든 김대중 노무현 정권 때 한계는 있었어도 그때를 돌아보면 밝았어요, 이미지가. 남북이 오고 가고 이런 전쟁 위험도 없었고 진보정당도 2004년에 이제 10명의 국회의원을 내면서 이렇게 노동자 민중들의 희망으로 떠오르고 지금은요 정말 암흑이에요. 뭔가 터지지 않으면 이상할 정도로 박근혜 이른바 정권을 귀퇴 정권이라고 했는데 딱 맞아요. 예. 뭔가 이건 사다리 나지 않으면 이상한 큰 게 터질 겁니다. 예, 마지막으로 노동계 투쟁이 거세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오늘 6.28 민생대회를 시작으로 6월, 7월 노동자 민중 대투쟁이 시작될 전망입니다. 과연 항쟁으로까지 추동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됩니다. 예, 그게 초점이죠. 예, 먼저 의료파업 소식부터 전해드리겠습니다. 박근혜 정부가 의료법인 영리자회사 가이드라인과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을 통해서 의료 민영화를 본격화하고 있는 가운데 보건의료노조가 24일 경고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보건의료노조는 16일에서 20일 동안 진행된 2014 쟁행위 찬반 투표 결과 84개 병원 28,360명 중 22,075명이 투표해 78%의 투표율을 기록한 가운데 19,267명 87%의 찬성으로 쟁행위 찬반 투표가 가결됐고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24일부터 경고파업 및 집중투쟁 등 합법적인 쟁행위에 돌입했습니다. 이에 따라 보건의료노조는 4만 4천 전체 조합원과 함께 총력투쟁을 전개하기로 하고 6월 24일 서울역에서 조합원 5천여 명이 참여하는 경고파업을 시작으로 국민대 캠페인, 대정부 집회, 보건복지부 장관 면담투쟁, 거리행진 등 30일까지 집중투쟁을 전개한 뒤 부대사업 확대 시행규칙 입법 예고 기일인 7월 22일에는 전면 파업을 예고했습니다. 또 6월 28일 오후 1시 반 서울역 광장에서 2차 총파업 투쟁에 나섰습니다. 한편 공공운수노조연맹 의료연대본부가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 상경투쟁에 나섰는데요. 서울대병원 노동조합도 의료민영화 저지를 위한 총파업에 돌입했습니다. 노조는 6월 19일부터 23일까지 진행한 쟁행위 찬반 투표를 90.6% 찬성률로 가결시키고 6월 27일 총파업을 결의했습니다. 또 정규조 또한 27일 서울 도심에서 교사 1,500여 명이 참가한 가운데 박근혜 정권의 법의 노조 철회 촉구하는 대규모 조퇴투쟁을 벌였습니다. 정규조 전국 각 지부 소속 조합원들은 오전 조퇴를 하고 서울로 직결했는데요. 이날 조퇴투쟁은 2006년 교원평가제 반대 이후 8년 만에 법의 노조 판결 이후 첫 대규모 시위였습니다. 정규조는 전국 교사 대회를 열고 법의 노조 철회, 교사 선언 징계 중단, 교원 노조법 개정, 김명수 교육부 장관 내정 철회, 박근혜 대통령 사퇴를 촉구했습니다. 또 민주노총은 지난 24일 기자회견을 열고 28일 대규모 총궐기를 시작으로 7월 본격적인 정치투쟁에 돌입한다며 세월호 유가족의 찬반 서명 운동에 전체 조합원이 서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조직력을 높이는 동시에 이를 기반으로 정치파업 체제를 가동해 7월 동맹파업을 달성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동맹파업은 매일이 세월호인 노동자의 생명을 구조하는 파업이며 간접고용 착취와 재벌의 탐욕을 중단시키기 위한 파업, 비정규직 노동자들의 권리를 함께 찾고 다시 노동자가 하나 되기 위한 파업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거기에서 박근혜 정권 퇴진, 또 코리아 반대 전쟁을 막는 파업이라는 것까지 가야 돼요. 아직 그렇게까지 가지 못하고 있다는 게 바로 민주노총의 정치적인 한계입니다. 좀 이따 다시 말씀드리죠. 예. 7월 14일 화물연대가 파업을 결의했고 금속노조, 건설노조 등이 앞장서서 7월 동맹파업에 나설 것을 결의했습니다. 또 오늘 28일은 민주노총 총궐기와 2차 비상시국대회가 개최되는 날인데요. 현재 이 시간 민주노총 결의대회와 전농결의대회가 열리고 있고 이 대회가 끝나면 2차 비상시국대회가 개최됩니다. 현장 소식을 들은 결과 대략 한 1만여 명이 참여하고 있다고 합니다. 10만은 돼야 돼요. 최소 5만은 됐어야 되는데 그렇게 안 되고 있는 거죠. 그 북에서 김정은 최고 리더가 예술인대에서 명작 폭포를 강조하기 전에 왜 주저앉았는가 이런 표현을 썼어요. 아까도 강조했습니다만 이렇게 솔직하게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문제 해결의 길이 열리는 것이거든요. 네. 그 예술에서는 명작 폭포라고 했는데 네. 우리의 투쟁으로 보면은 항쟁입니다. 네. 왜 5, 6월 2차 국민파업이 예정대로 안 됐는가? 왜 제2의 6월 항쟁이 안 되는가? 지금 진행되는 투쟁을 보면 6, 7월 항쟁이라고 할 수 있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물론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또 전진하고 있습니다만은 민주노총 지도부가 제대로 된 지도력을 발휘하지 못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객관적으로 확인시켜주고 있다. 왜냐하면 스스로 천명한 계획대로 안 되니까. 그렇죠? 네. 물론 뭐 총궐기다, 동맹파업이다, 총파업이란 말을 남발하지 않으면서 참신하게 그 이전에는 뭐 국민파업이다. 그랬습니다마는 또 다른 측면에서 보면 총파업이라는 개념을 쓰지 못할 정도의 투쟁 수준이다. 이런 뜻도 되는 거거든요. 이 점을 깊이 돌아봐야 된다. 뭐 주저앉았다라는 표현까지는 쓰고 싶지 않습니다만은 아쉬움이 많다, 안타깝다 이런 표현은 쓰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한편 역사적으로 4.19 항쟁이라든지 6.15 항쟁이라든지 투쟁의 선두에 서서 실제로 항쟁을 추동했던 청년학생 운동은 완전히 주저앉아 있습니다. 한대련이 존재감이 없죠. 예. 전농도 마찬가지입니다. 청년운동도 마찬가지예요. 당운동은 이번 6.4 지방선거를 통해서 참패하면서 존재 자체가 위태롭게 됐어요. 예. 전선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내적인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만은 박근혜 정권 퇴진이라고 하는 구호를 내걸지 못하고 있고요. 정말 힘있게 투쟁을 이끌어 나가지 못하고 있어요. 상설적인 통일전선체는 NL1부 조직의 연대체로 머물고 있고 한시적인 통일전선체는 그 목표나 역량이나 방법에서 목표 수단 방법 이것이 바로 전략전술이고 투쟁의 초점인데 제 역할을 못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됐는가. 1987년 6월 항쟁보다 훨씬 더 역량이 강화됐다라고 하는 오늘인데 진보정당도 있고 민주노총 전농 한들이라는 전국조직도 있고 전대협 한총련을 계승한 당시에는 서대협 정도만 있었어요. 야당도 국회의원 숫자가 과반에 육박합니다. 당시에는 그렇지 못했거든요. 그런데 1987년 6월은 되고 왜 2014년 6월은 안 되는가. 뭐 여러 가지 원인이 있겠습니다만은 저는 주체적인 측면에서 두 가지를 지적하고 싶은데 당시에는 각 대학의 핵심들이 있었어요. 학습이 되고 있었고 그 수호조가 상당했어요. 이렇게 공부를 열심히 했고 그렇게 열심히 한 핵심들이 많았던 겁니다. 이른바 내란음모 사건 때 언론 인터뷰에서 밝힌 건데 80년대 말 90년대 초에는 이정희와 같은 엘리트가 천명은 됐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틀린 말이 아닙니다. 지금은 얼마나 될까요? 한 총련 출범식 때는 수만 명이 모였어요. 지금 한대련은 출범식 자체를 하기도 쉽지 않은데 100분의 1 수준이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핵심들도 100분의 1. 특히 선두에서 치고 나가야 되는 3대 주력군의 하나인 청일학생 운동 역량이 100분의 1. 그러다 보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청일학생 운동이 주저앉고 핵심들의 질이든 양이든 현저히 떨어지게 되니까 안 되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입니다. 그리고 또 당시에는 김대중, 김영삼이 사활적인 호헌철폐의 요구를 갖고 있었어요. 호헌, 즉 전두환이 지키려고 하는 그 헌법은 간접선거로 대통령 뽑는 거거든요. 장충체육관에서. 그렇게 네. 6월 10일에 노태우가 대통령 뽑혔죠. 그게 이제 기폭제가 돼서 요랑쟁이 폭발하게 된 건데 다시 말씀드리면 김대중, 김영삼은 직선제 개헌의 사활적 요구를 갖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대표적인 야당인 새정치민주연합의 김한길, 안철수, 뭐 김한길은 좀 빼더라도 대통령 후보급이 아니니까 안철수 과연 정권 퇴진의 사활적 요구를 갖고 있는가? 뭐 직선제가 도입돼 있기도 하지만 안철수 가지고 있는 사상적 정치적 한계 이번에 6.4 지방선거 통해서 뚜렷이 보지 않았어요? 예. 예. 문재인은 지난 대선에서 어쨌든 패배했다고 자중하고 있는 상황이고 뭐 박원순이나 안희정이나 새로운 희망을 이번 지방선거에서 보게 된 것이 그래도 긍정이면 긍정이라고 할 수 있겠지만 전반적으로 새정치민주연합이라고 하는 대표적인 야당의 역량이나 기세가 한마디로 한심하다. 6.4 지방선거는 세월호 참사를 계기로 박근혜 이른바 정권을 박살냈어야 하는 선거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못했지 않습니까? 그 책임을 철저히 져야 되는데 뭐 책임도 안 지고 구렁이 담 넘어 가듯이 그러니 정국이 정권 퇴진으로 나아가지 못하고 교착되는 그래서 총적으로 말씀해 진보 세력의 분열 침체의 근본 원인을 사상적으로 보면 정파주의, 패권주의, 관료주의, 패배주의라고 할 수 있는데 개혁 세력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계량주의와 기회주의라고 할 수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려서 진보 세력과 개혁 세력이 제 역할을 못하고 답보하거나 심지어 후퇴하고 있기 때문에 제2의 6월 항쟁으로 박근혜 이른바 정권에게 치명타를 날리지 못하고 있는 안타까운 상황인 거죠. 네. 따라서 당면한 노동자 민중의 대투쟁을 힘있게 추동하고 개혁세력까지 끌어들여서 박근혜 정권 퇴진 투쟁에 구호를 들고 크게 단결해서 항쟁으로 육박해 가는 과제를 갖고 있습니다만은 한편으로 역시 핵심을 키우지 않으면 전반적으로 진보 세력의 수준을 높이지 않으면 그리고 대의를 중심으로 단결하고 힘있게 연대하지 않으면 근본적인 변화를 이끌어내기에는 여전히 역부족일 수밖에 없겠다. 이런 총화를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예. 말을 좀 어렵게 했습니다만은 한마디로 얘기하면 단결하고 혁신해야 된다. 그 길만이 항쟁을 추동하고 승리를 이룩하는 유일한 길이다. 예. 너무나 원칙적이고 상식적인 얘기입니다. 누구나 다 아는 얘기인데 그렇게 안 되고 있습니다. 그렇게 안 되는 데에 대해서 당단체 전선을 이끌고 있는 세력들은 진심으로 총화해야 됩니다. 예. 그렇지 않다면 이미 스스로들이 병목 현상을 일으키는 장애물로 전락했다. 이미 시대가 전진하고 민심이 절박하게 요구하고 있는데 그 앞길을 막고 있다면 언젠가는 심판될 수밖에 없어요. 그것을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해야 됩니다. 네. 가령 2012년 통합진보당을 누가 분당시켰는가? 통합진보당을 깨고 나간 종파 기회주의 세력도 있지만 그런 상황을 만든 종파 패권 세력도 있거든요. 네. 그런 문제가 진심으로 총화되지 않았기 때문에 물론 적들의 탄압이라고 하는 빌미를 제공해 준 측면도 있지만은 결국은 그 진보 세력의 분열이 이번 6.4 지방선거에서 어떤 결과를 낳았는가 그리고 선거를 떠나서 제2의 유월항쟁이 일어나지 못하는 원인으로 되고 있다는데 뼈저린 반성이 있어야 된다. 그렇지 않은 한 누가 감히 승리가 눈앞에 있다 말할 수 있겠어요. 예. 그렇죠? 네. 어려운 얘기입니다. 예. 그렇다고 우리 스스로도 총할 지점이 없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운동을 주도하는 세력, 진보 세력의 주체 세력이라면 응당한 책임을 질 줄 알아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단결과 혁신이 이루어질 수 있겠어요? 너무나 당연한 얘기입니다. 예. 여전히 남코리아에서는 박근혜 이른바 정권의 운명이 풍전등화인 상황에서 노동자 민중이 본격적으로 박근혜 정권 반대 투쟁에 떨쳐나서고 있습니다. 남코리아에서의 민주주의 투쟁이 어떻게 되는가에 따라 코리아에서의 정세가 달라진다는 것을 한시도 잊지 않아야겠습니다. 오늘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